세상 찾아 달려온 변산아 격포야. 온갖 시름 파도 속에 던져버리고 백사장에 그려보낸 사랑의 이름. 금빛 은빛 눈이 부신 너를 잊지 못해 꿈에라도 달려와 주어. 그리워라 봐라 희망의 추억 어린 사랑의 바닷가 변산. 변산악 격포야. 세상 시름 저 바다에 던져버리고 노을 속에 그려보낸 추억의 시절. 금빛 은빛 아름다운 너를 위해 차곡차곡 채석강에 쌓은 사랑아. 그리워라 보고파라 조갑이 찾고 놀던 추억의 바닷가 변산. 사랑의 바닷가 변산.